우리나라 이 각지에서 한북도 북부 피해복구 원선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세민트 생산 계획을 119%로 넘겨 수행한 순천 세민트 연합기업석에서는 계획보다 수천 톤 더 많은 세민트를 북부 원선에 보내주었으며 안주 펌프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매일 맡겨진 펌프 생산 계획을 200% 이상 넘겨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공업성 중앙검찰서를 비롯한 송중앙기관들과 무력기관의 일꾼들,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들, 군인 가족들이 각종 생활필수품과 식량, 기초식품을 비롯해서 많은 지원물자들을 북부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한편 중앙의 치료예방기관들과 함경북도 안의 보건기관들에서 파견된 의료일꾼들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